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 해방전 전쟁 승리 63번째 즈음에서 14일 볼스카의 와르샤와에서는 연대성 집회가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월간의 즈음에서 오스트리아 고오스트리아주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청년 소서에서는 강연회와 영화 감상회가 15일에 진행됐습니다.